있습니다.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우시다. 지금 같은 말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이단에 깊이 빠졌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런 간증은 들어보셨죠? 막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간증.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으시면은 그런 분들이 막 간증하는 것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주변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이단에 빠지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굉장히 괴롭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살펴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빠지느냐?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 빠지더라고요. 순진한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순진하다는 거는 좋은 뜻은 아닙니다. 영어로 이제 나이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어리석고 이렇게 속기 쉬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참 순진해서 그러한 어떤 말에 잘 넘어가고 그러한 그 순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순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 믿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마지막 권면의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19절에서 걸려가지고 제가 더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19절까지만 보도록 할 텐데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아비가 집을 떠나서 남겨진 자녀들을 볼 때 도둑 조심하고 찾길 조심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물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지만 정말 사도된 마음으로 또한 아비된 마음으로 그 로마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 경고는 무엇이냐?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나와 있는데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게 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는 전쟁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 전쟁터냐? 우리가 배운 교훈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은 완전 다른 걸 전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그랬지만 항상 사탄의 공격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각을 띄어냅니다. 그리고 그 조각으로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단이 다를 이제 끝 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이 다른 것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을 전달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에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조각을 취합니다. 네, 그것도 진리죠. 진리의 조각도 진리입니다. 근데 그걸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멋대로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요리한 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접시에 딱 해서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먹는다고요? 순진한 사람들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아비된 심정으로 로마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인데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선한 데 어떻게 하라?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쉽게 말해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선악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것에 미련하게 되고 악한 것에 대해 지혜롭게 됩니다.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것에 지혜를 갖고 지혜롭게 이렇게 발전된 자들이 누구냐?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바로 그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선과 악에 대한 구별, 이 분별력이 얼마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도대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미 힌트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선과 악이 구별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아니면 자신의 배만 채우든지.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의 끝이 그 일의 목적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배만 섬긴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 무엇이냐? 자신의 사리 사용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기적인 모습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만 더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번 설교에서 제가 복음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복음의 이 메시지가 중요한 만큼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최악의 메신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최고의 소식을 가졌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가장 최악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반드시 떠나야 하는 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태도입니다. 어떤 거냐? 내가 주님께 이만큼 충성했으니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 주셔야 한다. 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고 해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이러한 성립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말하는 복이 과연 어떤 복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충성했으니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 했을 때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대부분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더 충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들을 여기서 깔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이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가 있냐?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죽도록 충성했는데 인생이 안 풀려. 아유,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장가를 못 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께 충성했으면 당연히 그만한 현세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현세적인 복을 자꾸 연결시키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로마서 말씀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는 올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조각만 취하여서 그것으로 이렇게 자신의 배를 채우는 다시 말해 교리를 비틀고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한 거짓 교사가 있습니까? 혹시 여기 신천지 계시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실제로 신천지들은 지역교회 일반교회로 들어갑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근데 그 신천지 한 명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떼고지로 들어와가지고 그 전략이 뭐냐면 이 사놈기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마치 암세포처럼 오랫동안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못 채게 오랫동안 있으면 교회 섬기고, 그래서 리더 직분 다 받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신천지로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무섭죠?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근데 지금 수협에 오신 분들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신천지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안전합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께서 신천지가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합신 교단은 특별히 이런 교리에 대한 강조,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정말 건강한 신앙 고백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고백이 신앙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의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고백하고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적인 맥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저나 강도사님도 신천지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많은 리더분들이 그래도 깨어 있어서 그러한 거짓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교리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은 사실상 저희 교회에 힘을 잘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리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 말고 다른 거짓 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이러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어떻게 보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교사는 누구일까요? 저는 그 거짓 교사가 세속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속현자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보셨죠. 세속현자. 혹시 존 버니언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아,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들어보셨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철로 역정 들어보셨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 세속현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철로역정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외국 서적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한 어떤 신학적인 교리들을 이렇게 설명식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재밌습니다. 줄거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겁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 무엇이죠?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인 한국말로 뭐죠? 기독교인입니다. 예, 말 그대로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그린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을 가는 가운데 이 크리스천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사람 만나서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 전도자에게 저 길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누굴 만나느냐? 세속현자를 만납니다. 이름이 세속현자예요. 그래서 이 세속현자를 만났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속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언을 하나 할 테니 들어보겠소.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좋은 조언이라면 당연히 듣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게 그런 도움이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 세속현자가 말합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시오. 제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그 짐을 최대한 빨리 던져버리셔야 하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이 들고 있는 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은 상징입니다. 소설이라서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크리스천이 등에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이 언제부터 생깁니까? 크리스천에게? 성경을 볼 때부터 생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등에 있는 죄를 발견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처음에 나아가는 그 여정은 뭐냐면 이 짐을 벗기 위한 여정이에요. 큰 짐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벗고 싶은데 세속현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그 짐을 빨리 벗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당신의 마음이 안정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기 때문이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야말로 제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지요. 하지만 저 혼자는 도저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도 이 짐을 벗겨줄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짐을 벗기 위해서 이 길로 가는 중입니다. 세속현자가 말합니다. 이 길로 가면 그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누가 얘기했소? 크리스천,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분 같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도자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누굽니까?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말을 듣고 바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크리스천이. 근데 세속현자를 만나 세속현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전도자 정말 나쁜 사람이구려. 그자가 알려준 길보다 더 위험하고 고된 길은 세상에 없소. 이대로 가면 고생 꽤나 할 거요. 절망의 늪이 진흙이 묻는 걸 보니 이미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구려. 하지만 그 늪은 이 모진 고생길의 시작일 뿐이요.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 귀담아 들으시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세속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로 가면 피곤과 고통, 굶주림, 위험, 벌거벗음, 칼, 사자, 용, 어둠을 만나게 될 거요. 한마디로 당신은 죽는다는 얘기요. 나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이런데도 생판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그 위험한 길로 가겠소? 여러분, 이 세속현자가 말하는 내용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 보이죠? 왜요? 그 길은 어떤 길이랍니까? 피곤과 고통과 굶주림과 위험과 벌거벗음과 칼, 사자, 용, 어둠을 만나는 아주 무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말라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눈에서요? 세속적인 눈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보면은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길은 복된 길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말했던 이 피곤과 고통과 굶주림, 위험, 벌거벗음, 칼, 사자, 용, 어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은 어떠한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세속적으로 봤을 때와 하나님 중심적으로 봤을 때 완전 달라집니다. 세속적으로 봤을 때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이러한 굶주림과 어려움과 죽음과 어둠과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자체와 동행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복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일단 피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속현자의 가르침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넓은 길로 가라. 넓고 쉽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로 가라. 이것이 세속현자의 가르침인데, 이러한 가르침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내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벌써 정답이 나와버려서 재미가 없어졌어요. 뭐 판사, 의사, 과학자 이런 여러 가지 나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대답하셨듯이 누구요? 건물주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예요. 초등학생 아이도 장래희망 건물주.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진짜 갑자기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저 때만 해도 장래희망 쓸 때 저도 이렇게 요리사. 제가 원래 꿈이 요리사였습니다. 간호사.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약간 이런 직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래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이 세속현자의 가르침에 깊이 젖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현자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속현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때로는 부모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학교 선생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연예인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정치인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눈치채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정말 다양한 세속현자가 있지만 딱 하나 한결같다고요.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좁은 길이 아닌 어느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쩔어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롭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교회에 와서 진리의 가르침에 딱 그들이 부딪히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가르침이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가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는 그대로 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이 세속현자의 가르침에 이미 깊이 젖은 친구들에겐 어떻게 들린다고요? 미련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속현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중심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능력 중심주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미 거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로마 교회를 공격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으로 와서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세속현자들의 가르침을 이미 깊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깊게 물들어서 교회로 오게 되면 누가 거짓 교사가 됩니까? 거기에 깊이 노출된 자들이 거짓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것들을 분별하기가 더 힘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번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어떤 친구의 이 질문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강사분이 너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래서 왜 안 믿니? 별로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거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래?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과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영민이는 알고 있습니다. 내 통장에 10억 꽂아주면 믿을게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오마이 갓입니다. 근데 그걸 부끄럽지 않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게 무엇입니까? 내 통장에 꽂혀있는 10억입니다. 내 통장에 10억, 그럼 믿어줄게. 주객이 전도돼도 이렇게 전도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아이 가운데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온 것일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속현자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정말 지혜롭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말은 이렇게 쉽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선한 것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한 것에는 미숙한 사람이 되어라. 악한 것에는 초보자가 되어라. 여러분 초보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룰 줄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능숙합니다. 그들을 잘 만들죠. 그러니까 선한 것이 보이면 전문가답게 그것에 맞게 반응하고 악한 것이 보이면 내가 저걸 만져본 적이 없어 하면서 굉장히 미숙하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 바울의 조언입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어떻다고요? 선한 데는 초보자고 악한 것에는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한 것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들은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 6일 동안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그들이 보는 수많은 미디어 가운데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전부 세속 현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이러한 것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좀 두렵기도 해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선한 걸 가르쳐도 그들은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전사님 그래서 뭐 어떡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뭐 영어식으로 말하면 이제 so what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세속 현자들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 교회에 거짓 교사가 없어도 그 세속 현자의 가르침에 깊게 물들인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세속 현자의 가르침에 깊게 물들이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평가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돈이 많으면 높게 평가합니다. 잘생기고 예쁘면 높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세속 형제의 가르침을 받은 자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치관이 완전 바뀌는 장소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은 이게 반대죠.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부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교회는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 가운데선 찢기와 같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갈 데 없고 돈 없어서 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땐 환영받게 됩니다. 그들을 품게 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낮은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고 복음으로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어라. 아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이러한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해시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은 불화한 나와 하나님을 화해시킵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십니다. 화해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화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화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라입니다.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거든요.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가르침이 용서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화해로서 이 나눠진 것을 합치고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것으로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막힌담을 허시는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깊은 담장을 주님이 무너뜨리셔서 하나로 만드셨고 그 복음으로서 너희가 하나 되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일에 함께 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막 치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습니까? 보통 학교 선생님들 공부 잘하는 애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 다른 거예요. 내가 공부가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봐주는 겁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사야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노는 이 세상 세속에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곳이 열리는 곳입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반에 왕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요. 가장 못생겼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가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뭔가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보면 바로 울리는 거예요. 냄새나 하면서 피하고 여자애들은. 막 남자애들은 막 주변에 있는 거 막 집어던집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같이 놀리면 그것이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그 애가 울면은 막 저희는 웃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너네 다 앉아. 그래서 모든 반아이를 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못생기고 냄새나고 가장 가난한 아이에게 너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춤을 췄습니다. 근데 그 춤이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겠어요? 뭐야? 엄청 놀라게 된 것이죠.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된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어떠한 선생님이었습니까? 세속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생님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못생기고 냄새나고 가난한 친구에게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니? 물으신 거죠. 저는 그때 더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왠지 아십니까? 그게 주일학교에서 제가 배우던 율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하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속 현자가 보여주는 그 눈을 갖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특별히 자녀들을 볼 때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